안녕하세요. 월드투데이 아나운서 이각경입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웃을 돌아보고 또 도와주기란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요즘 미국에서는 모르는 이웃을 위해 모자를 만들어 선물하는 80대 할머니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89살인 이 할머니는 요즘 겨울 털모자를 짜느라 여념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만든 털모자는 가족도 지인도 아닌 모르는 이웃들에게 선물하고 그들을 통해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본인의 생활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웃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베푸는 할머니 이야기가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은데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추운 겨울 어떻게 보내나 걱정하는 분들 많습니다. 바쁘게 살고 있지만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월드투데이 10월 23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KBS 1라디오 월드투데이 첫 소식 국제뉴스 브리핑으로 출발합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고 소식부터 알아보죠. 스웨덴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22일 오전 10시쯤에 스웨덴 남부에 있는 예테보리 인근에 있는 크로난 학교에서 이 복면을 쓴 괴한이 갑자기 나타나서 흉기로 학생과 교사들을 마구 공격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네. 이 용의자가 휘두른 칼에 복부를 찔린 남성 교사 한 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요. 그리고 역시 이 칼에 찔린 17살 남학생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네. 괴한은 그 출동한 경찰의 총에 맞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사망했고요. 또 다른 피해자 두 명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중태로 갑니다. 이 목격자들 얘기에 따르면 이 괴한이 나치 군복을 연상시키는 트렌치 코트, 검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네. 영화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처럼 검은색 헬멧과 복면을 쓰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긴 칼을 들고 학교 내 식당 주변을 배회하다가 갑자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한 학생은 처음에는 할로윈 분장인 줄 알고 학생들이 그 용의자에게 다가가서 검을 만져보고 싶다, 뭐 사진까지 같이 찍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한 교사가 나와서 아이들에게 겁주지 말고 그만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자 갑자기 칼로 교사를 마구 찌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인데요. 네. 이번 사건도 증오 범죄인 것 같다는 얘기도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스웨덴 경찰청장은 용의자가 피부색을 물어보고 희생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네. 인종 증오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경찰은 용의자의 집을 수색했는데요. 그 결과 그동안의 행동, 희생자를 선택한 기준 등을 종합해 볼 때 인종 증오 범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서 경찰이 이 괴한이 트롤하덴 출신의 21살 남성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지 언론들은 그가 안톤 룬디 페테르소는 이름의 트롤하덴 주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스웨덴의 치안이 지역별로 너무가 격차가 크게 벌어져서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사고가 났던 크로난 학교는 이 거주민의 절반가량이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의 중심가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롤하덴의 이 지역은 스웨덴에서도 가장 양극화가 심하고 치안이 좋지 않은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웨덴은 최근에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들이 그 연관된 폭력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데 8월에 망명이 거절된 난민 신청자들이 스톡홀름 근처에서 이케아 매장에서 두 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참 여러 가지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초대형 허리케인이 멕시코로 접근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초대형 허리케인 파트리샤가 멕시코 남서부 태평양 연안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데요. 파트리샤는 서반구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중에서 역대 최강으로 기록됐다고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가 오늘 밝혔습니다. 네. 어젯밤에 최고 등급인 5등급으로 발달했고요. 최대 풍속이 시속 325km로 관측이 됐다고 하는데 동태평양과 대서양에서 발생한 폭풍우 중에서 현재로선 가장 강력한 규모라고 합니다. 파트리샤는 지난 2013년에 필리핀에서 7,300명의 사망자 또는 실종자를 발생시킨 태풍 하이언과 비슷한 규모라고 하는데요. 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파트리샤가 상륙 직전에 다소 약해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육지에 도달할 때도 여전히 극도로 위험할 거다 이렇게 경고했다고 합니다. 지금 시속 20km 속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멕시코 정부 측에서는 3개 주 56개 지방 자치단체에 대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태평양 해안 지역 지역에는 허리케인 경보까지 발령을 했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홍수에 대비해서 모래주머니를 쌓고 집집마다 문과 창문을 판자로 막거나 생필품을 사재기 하는 등 현재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파트리샤는 멕시코뿐만 아니라 최근에 비가 많이 내린 미국 텍사스주에도 폭우를 몰고 올 것으로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국 내 소식 좀 들어볼게요. 영국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빈 방문 중이죠. 네. 정말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 네. 황금마차도 타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반중 시위도 벌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영국 경찰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관 행사장 앞에서 시위를 벌인 중국 반체제 인사를 체포하고 가택수색까지 벌이자 인권단체들이 중국의 요청으로 영국 경찰이 움직인 거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네. 영국 경찰이 지난 20일에 런던의 맨션하우스 밖에서 체포된 장샤오의 런던 집을 수색해서 컴퓨터 장비 등을 압수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시 주석이 방문한 맨션하우스 밖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었던 장 씨와 영국 국적의 여성 티베트 활동가 2명을 치안 방해 그리고 위협 행위 기도 혐의로 체포한 바 있는데 이들은 이튿날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고 합니다. 네. 1989년 테나만 사태 생존자로 수감 생활한 이후에 2003년에 망명해서 현재 장 씨가 영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체포 당시 독재 중단 민주주의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차량 행렬을 가로막다가 경찰에 제압당했다고 합니다. 장 씨의 아내는 인디펜던스지와 인터뷰에서 체포 소식을 듣고 다시 중국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면서 남편이 한 것이라고는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것뿐인데 중국의 인권 탄압을 중단하라고 호소하는 국제 앰네스티의 피켓이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절대로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그런 건 없었다는 얘기인데요. 네. 한편 국제 앰네스티 영국 지부 관계자도 평화 시위에 과도하게 진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찰이 왜 장샤오 집에 들어가서 그의 물건을 가져갔는지 언제 돌려줄 것인지 분명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뭐 시진핑 주석 영국 가고 굉장히 큰 네. 경제적인 어떤 선물을 줬죠. 그렇죠. 예, 70조 원 우리 돈으로 그 정도 이제 경제 협력을 체결했다고 하니까요. 네. 근데 이제 독일인가요? 네. 앙켈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다음 주 중국을 또 방문하네요. 맞습니다. 29일부터 30일까지 앙켈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중국을 공식적으로 방문한답니다. 네. 하충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리커창 총리의 초청으로 메르켈 총리가 이틀간 공식적으로 중국을 방문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메르켈 총리의 방중은 작년 7월 초에 이어서 1년 3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 겁니다. 독일과 중국은 메르켈 총리의 방중을 계기로 제조업을 비롯한 경제 협력의 수위를 대폭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메르켈 총리의 방중을 계기로 제조업과 기초시설 투자 그리고 1대1로 프로젝트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영국이랑 거의 비슷한 행보인 네. 것 같은데요. 메르켈 총리의 이번 방중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영국 국빈 방문 직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경제 부흥을 모색하고 있는 영국은 물론이고요. 뭐 독일의 경우에는 폭스바겐 사태 때문에 사실 상당히 타격이 네,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G2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에 두 나라 모두가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중국 소식인데요. 네. 중국에서 돼지고기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독성 물질을 또 첨가한 판매상들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중국 뉴스 중에서 뭐 환경오염도 많고 그리고 네. 식품 가지고 좀 이렇게 장난을 치고 네.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소식이 많았는데요. 최근에 약간 좀 뜸한 거 있었는데 다시 또 소식이 나왔습니다. 돼지고기의 선도 유지를 목적으로 독성 물질인 붕사를 첨가한 판매상 5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고 하는데요. 네. 둔관시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돼지고기 선도를 유지하고 그 악취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독성 물질인 붕사를 첨가했다가 지난 7월과 8월에 공안 단속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취가 나는 것을 방지한다는 거 보니까 조금 신선도가 떨어졌던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이들 중에 한 명은 2년 이상 이 독성 물질인 붕사를 첨가한 돼지고기를 판매한 것으로 공안 조사에 드러났는데요. 이 체포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모두 사용해서 자신 사용할 것뿐이다. 관행이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붕사라는 물질은 금속 가공 또는 유리 제작 등 공업용으로 원래 사용이 되는 거고요. 혹시 이제 사람이 먹게 되거나 인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위산과 반응을 해서 분산으로 바뀌고요. 그렇게 되면 장기에 축적이 돼서 구토, 설사, 홍반, 의식 불명 등 중독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영향을 많이 받고요.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굉장히 독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붕사가 첨가된 돼지고기는 그 실제로 굉장히 색깔이 좀 선명하고 깊게 보이고요. 만져보면 매끈매끈하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뉴스 속의 세계, 세계 속의 뉴스. 전문가와 함께 국제 뉴스를 심층 분석합니다. KBS 1라디오 월드 투데이. 통신원 연결해서 각국의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러시아로 가보죠. 모스크바 오선근 통신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모스크바 오선근입니다. 네, 최근에 시리아 알 아사드 대통령이 깜짝 러시아 방문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뭐 이미 잘 알려졌다시피 현재 시리아 문제는 아사드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정부군과 이에 반대하는 반군, 그리고 여기에 이슬람 국가, 즉 IS까지 엮인 복잡한 정치, 종교적 문제로 현재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뭐 그동안 이 알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며 간접 지원해오던 러시아는 뭐 지난달 30일부터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군사작전으로 전투기를 보내 공습을 해오고 있는데요. 뭐 이에 시리아의 알 아사드 대통령은 지난 20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전격 방문하여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러시아 현지 언론들이 전했고, 특히 러시아 현지 언론들도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방러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인 어제 22일 이에 대해 보도했을 정도로 비밀리에 이루어졌었습니다.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그 러시아의 도움으로 테러리스트의 확산이 차단되었다며 그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고, 푸틴 대통령 역시 시리아 사태가 정치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현지 언론으로 전하는 모습이었고, 미국은 알 아사드의 러시아 방문이 오히려 시리아 사태 해결에 방해가 되었다고 비판하였습니다만, 이에 러시아는 현 시리아 정권의 유지가 시리아 문제의 해결 열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22일 그 러시아 소치에서 개최된 러시아 내 전문가 모임인 발다이 클럽이라는 모임에 참석하여 러시아 공군의 시리아 공습 목적은 테러리스트들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기 전에 현지에서 그들을 격퇴하기 위한 것이란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전했고, 오늘 현재는 그 오스트리아 빈에서 미국과 러시아, 그 사우디와 터키 4개국 외무장관들이 시리아 문제 해결을 위해 회동이 진행 중인 것으로 러시아 현지 언론들은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해외에서는 이 러시아에 대한 어떤 비판이 조금 있긴 하지만, 러시아 내에서는 이 푸틴 대통령의 지지도가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러시아 현지 여론조사 기관인 부치옴이 그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러시아 전역 130개 주거 지역 주민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그 어제 22일 전해진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거의 90%에 육박하는 그 89.9%에 이르렀다고 전하면서, 뭐 이는 지금까지 최고 지지도였던 89.1%를 경신하는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네.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그 작년 4월 그 우크라이나 사태의 시작점이었던 뭐 크림 지역에 대한 러시아로의 합병 직후 뭐 지지도 80%대를 유지해온 이후 이번에 특히 이처럼 높은 지지도를 기록한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러시아 공군의 공습 작전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기관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뭐 이미 언급드린 것처럼 그 러시아는 그 러시아군의 시리아 공습이 테러리스트에 맞서고자 시리아 내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IS의 본거지에 대한 공습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서방은 러시아 공군이 알 아사드 정권에 맞서는 반군 지역을 공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한데요. 작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제재와 그리고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러시아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푸틴 대통령의 강력한 대외 정책들이 그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그 지난 13일 푸틴 대통령은 한 투자 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러시아 경제 위기는 이제 정점에 도달했으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러시아 국내 산업들이 이미 상당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선근 통신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연결해서 사고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파리 박성호 통신원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성호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프랑스에서 트럭과 버스가 충돌해서 4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고 상황 전해주시죠. 예, 오늘 금요일 아침 7시 30분경 프랑스 남서부의 이 보르도 근처의 한 국도에서 버스와 트럭이 정면 충돌한 사고가 나서 최소한 4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버스에는 단체 관광을 가던 노인들 49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트럭과 충돌한 다음에 바로 이 버스가 화염에 휩싸여서 그 인명피해가 더욱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노인들 41명과 트럭 운전사 1명이 사망했고요. 또 생존자 8명 중에서 4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발표가 됐나요? 예,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고 원인은 없지만 아마도 트럭이 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서 버스와 정면 충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버스 운전사에 따르면은 이 커브길을 가던 중에 이 앞에서 그 중앙선을 넘어오던 트럭을 발견해서 급정거하려 했지만은 결국 피하지 못해서 결국 충돌했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네. 버스 운전사는 즉시 출입구 문을 열어서 승객들을 대피시키려 했지만 폭발과 함께 버스에 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탈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이곳이 국도가 급회전을 하는 곳인데 이 도로의 노면 상태도 좋지 않아서 평소에도 사고가 가끔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네, 프랑스 정부의 사고 대처나 혹은 정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이번 사고는 최근 30여 년 동안 프랑스에서 가장 큰 교통사고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 만큼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 올란드 대통령은 그리스 총리와 회담하기 위해서 아테네를 방문 중인데요. 이번 참사에 슬픔을 나타내면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위안과 슬픔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번 참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랑스 정부는 하나로 뭉쳤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국회에서는 이번 참사의 슬픔을 함께하기 위해서 1분간 묵념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마뉴엘 바스 총리와 베르나르 까즈네브 내무부 장관도 즉시 사고 지역을 방문했는데요. 그 바스 총리는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군인을 현장에 파견했다라고 하면서 프랑스 전체가 큰 슬픔에 빠졌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성호 통신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호주 연결해서 현지 소식 알아보죠. 시드니 나혜인 통신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호주가 중국과 FTA 합의했는데요. 야당과 노조의 반대로 의회 비준은 이끌어내지 못했는데 이 문제 합의됐죠? 네, 그렇습니다. 야당인 노동당이 결국 중국과 호주와의 FTA를 지지하겠다고 밝히면서 호중 FTA가 올해 말쯤에는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노동당은 그간 노조와 함께 이 중국과의 FTA가 호주 노동시장을 위협할 것이라는 강력한 우려의 입장을 기진해왔었는데요. 이는 호중 FTA에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국 업체들이 중국에서 직접 노동자들을 호주로 데려올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네. 이를 통해서 값싼 중국 노동력이 호주에 들어와 이 호주 국내 시장을 위협할 것이라는 논리였는데요. 하지만 반대 입장을 유지하던 야당은 FTA가 호주 경제에 불어다 줄 혜택을 기대하고 있는 이 재개의 압력이 강해지자 결국 몇 가지 조건을 내걸고 이 FTA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호주 야당에서 내건 조건은 어떤 건죠? 네, 노동당은 중국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 호주 국내 노동자 채용을 위한 광고를 이 선행할 것을 의무화시키고 있고요. 네. 또한 임시 취업 비자인 이 457 비자로 이 오게 되는 호주로 오게 되는 중국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을 연봉 호주 달러 5만 7천 달러 이상으로 즉 한화로 하면 4,600만 원 이상으로 인상시키며 이 중국 노동자들이 호주에 입국한 지 60일 이내에 적절한 훈련 프로그램을 받게 하는 등의 조정안을 제시한 건데요. 네. 이를 연방정부가 받아들이면서 곧 의회에서 무리 없이 비준 절차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야당 역시 이 FTA에 대한 여야의 합의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데요. 이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고 자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호주 정부가 금융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에 들어가는데 뭐 그 가운데 ATM 수수료 그리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시키는 방안이 포함돼서 큰 기대를 얻고 있다고요. 네, 연방정부는 11개월 전 이 커먼웰스 은행 은행자 출신의 데이비드 머레이 씨를 독립적인 조사위원장으로 임명해 호주 금융시스템의 개선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게 했는데요. 그 결과로 제시된 44개의 권고사항 중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이번 주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 과도한 ATM 기기 수수료와 또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해서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호주에서 이 타행 ATM 기기를 이용할 경우 보통 2달러에서 2.5달러 50센트, 즉 약 2,000원가량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 주말 페리 선착장이나 공항 등에서 설치된 이 사설 ATM의 수수료는 최대 10달러, 즉 하나로 하면은 8,200원까지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택시나 항공사 등에서 신용카드 역시 심각할 경우에는 심할 경우 이 서비스 가격의 10%를 신용카드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정부는 업체들이 많게는 적정 수준의 두 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이번 금융보고서의 분석을 받아들이고 이번 기회를 통해 이를 바로잡는다고 하니 호주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큽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혜인 통신원이었습니다. Quelques bastions grévistes résistants. Journée des seguidores en Twitter y te tenemos una sorpresa. Mais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코너죠. 글로벌 토크박스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비정상 회담에서 러시아 대표로 활약했던 분이죠. 일리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팔 대표로 활약했던 분이죠. 수잔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머스테 안녕하세요. 네, 미국인 방송인이자 영상 아티스트로도 유명한 분입니다. 데이브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Hello, 안녕하세요. 네, 이 세 분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들은 콩 게시판이나 문자로 참여해 주세요. 샵 9730번, 샵 973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궁금한 사항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세 분과 이야기 나눌 주제 바로 가을 축제입니다. 가을은 축제 계절이라고 해도 무방치 않을 정도인데요. 전국 각지에서는 다양한 축제가 펼쳐지고 있죠. 식도락 여행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름다운 경치도 구경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가을 축제와 오늘 나와주신 세 분의 나라에서는 어떤 축제들이 열리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은 한국에서 가을 축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을 축제, 그러니까 네. 축제는 많이 가봤는데 네. 특별히 가을 축제라기보다는 벚꽃놀이 하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제일 지금 예 네, 맞아요. 제일 생각이 나는 게 이게 서울 한강에서 하는 벚꽃놀이가 있잖아요. 저는 갔어요. 올해는 못 여기 갔고요. 여의도에 하는 거. 네, 데이브 갔어요? 아, 안 갔어요. 나 갔는데. 어땠어? 어땠어요? 어땠어요? 아, 나는 말씀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가고 싶지 않은데 네. 우리 사장님이 계속 하자고 한 거예요. 사장님 때문에 내가 가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어요. 지난주 이태원 무슨 축제 있었는데요? 난 갔어요. 지구촌. 네, 나 갔어요. 네, 무슨 네, 갔어요. 지구촌 문화축제 있었죠. 네, 네. 많이 먹었어요. 그럼 먹고 거기도 가야죠. 재밌어요. 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자기 그쵸? 나라의 음식도 뭐 요리해주고 팔고 막 이렇게 놀고 네. 재밌었어요. 거리가 네. 완전 클럽처럼 생겼는데 아니었어. 어? 이태원 길거리 완전 클럽 됐잖아. 클럽으로 네, 클럽 됐죠. 거의 그렇죠. DJ도 있었고 네. 아니, 회원들 친구 있었잖아요. 네, 아, 있었어요. 네. 네. 우리 네. 아니 수자는 네. 뭐 불꽃 축제 가기 귀찮았다 그러셨는데 뭐 축제나 페스티벌 뭐 이런 거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그런 거 아닌데 네. 그러니까 여의도는 네. 아 특별히 그러니까 그니까 옛날에 학생 시절 때 한 번 갔거든요. 근데 네. 되게 막 크다고 막 그렇게 네, 들었는데, 그니까 도대체 뭔지를 보고 싶었는데 오. 가다 보니까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냥 네. 사람들 많아가지고 너무 밀렸어요 그때. 아 정말요? 또 그니까 63빌딩 그 바로 밑에 있잖아요. 그 메인 네, 네, 공연하는데 네, 네. 그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게 됐어요. 잘 못 가요. 좀 빨려는. 지하철도 엄청 막 사람 맞아. 많고 어, 너무 힘들었어요. 서울 그냥. 사람 많아요. 그때 저는 몰랐어요. 진짜 축구 경기 보러 간 줄 알았어요. 그때 사람 속에 막 밀려다니죠. 네. 그냥 그래서 맞아. 거의 밀리면서 보지도 못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이 불꽃 축제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때가 시작된 단계인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할 때 수잔 씨가 그런 불꽃 축제 그 전에 본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조그만 거 뭐 우리나라도 이게 뭐 그러니까 축구 경기나 이런 네. 거를 끝나고 나서는 네. 그 조그만 거는 보기는 했는데 이게 큰 스케일로 보는 거는 그 큰 불꽃이 주제가 돼서 하는 축제는 네 처음 봤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일리아 씨는 굉장히 축제 얘기 많이 하셨는데 네. 좋아하세요? 축제는 그러니까 재미있는 축제는 좋아하죠. 근데 네. 아쉽게도 재미없는 축제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재미없는 축제는 뭐예요? 아, 농담이었어요. 그냥 드립이어서 저는. 그렇구나. 그러면 뭐 어떻게 좀 많이는 다니시는 편이긴 해요. 축제 이런 거. 저는 먹을 거 많으면 좋아요. 막 귤거리 먹을 거, 뭐 닭꼬치 이런 거. 음식 같은. 요새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서울시청에서도 엄청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해요. 네. 축제가. 저도 그러니까 여름에 확실하게 그거는 가을이지 여름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시청에서 하는 그 세계인 같은 축제가 있어요. 세계인의 날 이런. 네, 막 사람들이 이렇게 각각 대사관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뭐 자기 네네. 공유품이나 뭐 문화상품이나 뭐 쪽에 작품을 맞아요. 만들어서 이렇게 뭐 공연을 하거나 이렇게 막 쇼를 해요. 네. 그때는 진짜 재밌고 각 나라의 뭐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뭐 물건을 살 수 있고. 한국에서는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 축제들. 축제들이요. 네. 다른 나라에 비하면. 네. 맞아요. 네. 그건 확실히 그래요. 네. 나 미국에서 축제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많은 없어요. 미국에서는 그건 State Fair. State Fair 뭐야? 그건 미국 사람이 몰라. 아니 근데 안 가봤어요. 저는. 나 가봤어. 어땠어요? 미국 문화 좀 알려줘요.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정말 시골다운 미국의 분위기를 느낄 네. 수 있는 그런 축제였던 것 같아요. 시골 분위기요? 네, 시골 분위기. 정말 미국의 시골 분위기. 약간 역사적인 거라고 해야 되나? 약간 뭔가 좀 모던한 그런 미국 모습이 아니라 약간 옛날 뭐 그 와일드 웨스트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막 말 타고 카우보이 시대 막 이런 테마로 꾸민 그 스테이트 페어 갔다 왔거든요. 신기해. 미국 사람 못 먹어요? 막 그런 식으로. 뭐 터키도 먹고, 뭐 햄버거도 먹고, 핫도그. 핫도그도 먹고. 뭐 재밌었어요. 그때. 그렇군요. 신기해. 미국인인 데이비가 가지 못한 미국 축제에 대해서. 아, 저 러시아 축제에 대해서 많이 그래요? 아니죠. 사실 우리나라의 가을 축제 하면 뭐 서울엔 불꽃 축제도 있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가장 활성화된 게 단풍 축제예요. 네, 그렇죠. 단풍이 굉장히 화려한데 뭐 이런 단풍 축제라고 해서 뭐 산에 단풍놀이를 하러 간다거나 이런 적은 있으세요? 저는 했어요. 한국에는 있죠. 네, 한국에도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네팔에도 그거를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네. 아직 그렇게 크게 하지 된 건 없어요. 한국에 비하면 되게 작아요. 우리도 그 뭐죠? 랄리그라시라는 꽃이 있는데 네. 그게 원래 3,000m 올라가면은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거는 3,000m요? 네, 3,000m 정도 올라가요.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네. 힘들어 들려요. 4월쯤에 가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그때는 좀 외국인들은 되게 많이 가죠. 독특한 거 다른 나라에선 볼 수는 없으니까. 볼 수는 없어요. 네. 네팔에밖에 없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요. 그거 어떻게 뭐 데이브 씨는 외면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 저는 에? 단풍 축제. 아니 본 적이 별로. 축제에 대해 아예 관심이 별로 없나 봐요. 아니 관심 없는 거 아니고요. 먹는 거 있는 축제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축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축제라고 해서 이렇게 단풍 축제라는 게 떠들썩하게 막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산에 단풍이 굉장히 예쁘게 들어서 뭐 이런 걸 홍보한다거나 주변에서 뭐 역시 가을에 나는 음식으로 음식점들이 좀 이렇게 마련한다거나 이런 거거든요. 좋겠네요. 근데 저는 할 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디오 하고 있어요. 저도 말 해야 되는데요. 막 보통 말 되게 많잖아요. 근데 네네. 본 적이 없으면 저 어떻게 봐요? 가을에 그냥 할로윈? 그냥 뭐 할로윈 때 그 뭐 분장해서 뭐 네. 에, 사탕 뭐 주라고요, 막 트릭 앤 트릿. 트릭 앤 트릿 하고요. 저는 가을에 그 생각밖에 오, 안 나고요. 그래요? 뭐 Thanksgiving? 그건 네. 대표적인 가을 축제죠, 미국에. 단풍 축제? 네, 한국에서는 되게 예뻐요. 근데 한국에서는 약간 그러니까 뭐 설악산이 제일 유명하죠, 네네네. 단풍으로. 근데 고대산 뭐 이런. 네, 근데 굳이 그때는 설악산으로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북적거리고. 굉장히 많아. 네, 단풍 보는 것보다 사람 구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럴 때는 뭐 설악산, 오대산 이런 정말 유명한 곳보다 좀 서울에 있는 곳들이지만 서울이 별로 없는. 오, 알고 계세요? 어, 알고 있어요. 구모사고. 아, 진짜 산 좋아해요? 네, 산도 좋고. 근데 굳이 산에 안 올라가도 되게 단풍이 진짜 아름다운 곳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네. 곳 중에서 이제 대학로거든요. 아~ 대학로가 정말 멋있어요. 맞아, 단, 맞아요. 네, 단풍이 늘었을 때 정말 멋있어요. 아, 데이브 좀 들어봐. 그러니까 같이 가든가 보여줘요. 요새 좀 보여줘요. 좋을 때예요. 네, 그러니까 네. 대학로랑 그리고 그 경복궁 뒤에서 삼청동 길이 올라가는 북한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네, 거기도 네. 엄청 재밌어요. 거기서 한옥이랑 단풍이랑 이렇게 딱 올려서 되게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요. 날씨도 좋고. 여자친구 만들어야 돼. 이럴 때. 형이랑 가. 형이랑 가요. 그러니까 한번 같이 가서 답사를 해보고 그다음에 조금만 같이 골라. 사전 답사. 네. 사실은 네팔에 오늘 네. 우리 되게 대표적인 축제 나샤이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네팔에는 어떤 축제죠? 그게 제일 그러니까 축제가 네. 한국으로 따지면 추석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샤이라고 하는데 이거 네. 10일 동안 내내 하거든요. 하루하루마다 이렇게. 근데 오늘이 마지막 날. 오늘은 뭐 하냐면은 이제 네. 어르신한테 이거 티가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받은 게 빨간 거를 붙인 게 있어요. 네. 이가 위쪽에. 예,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걸 이제 해운을 빌려준다라는 뜻으로 받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받고 나서 용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막 돈을 엄청 많이 받아요. 오늘 날. 네팔 있었으면 지금 축제다. 축제가 되겠다. 축제다. 돈 엄청 많이 받아야 되는데 아쉽네요. 그래요. 러시아에서도 뭐 이런 다양한 축제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러시아가 일단 러시아 문화상으로는 네. 축제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예요. 그리고 딱히 가을에는 가을에는 축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한국 축제만 좋아하는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축제는 이제는 겨울이랑 네. 봄이랑 여름에는 있거든요. 제일 큰 축제들이. 겨울이 없는 거 아니에요? 겨울이 있어. 예, 겨울에는 그러니까 새해 맞이라는 축제가 있는데 거기는 엄청 크고 되게 사람 맞아, 모든 사람들이 밤새서, 네, 밤새서 그렇죠? 이렇게 축제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예, 명절을 보내는데 뭐 봄에는 이제 겨울을 보내는 축제가 네. 있고 그리고 여름에는 백야 축제. 아, 백야. 네. 네, 딱히 가을에는 없어요. 가을만 쏙 빠졌네요. 네, 그러네요. 아, 네팔은 진짜 축제가 엄청 많아요. 그래요? 엄청 많아요. 되게 그러니까 학생 시절 때는 네.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휴가 많이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두 번, 세 번씩은 쉬어요. 그러니까 축제 때문에. 축제에 참여하느라고? 네. 참여하느라고 그다음에 뭐 집마다 이제 부족들 되게 많으니까 네. 또 부족끼리 자기들이 하고 있는 축제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축제들이 많기 때문에 다들 이제 존중해야 되잖아요. 네. 다들 이제 네팔인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뭐 네왈 부족이니까 이쪽은 휴가 없다 하면은 또 이제 난리 날 수 있으니까 저쪽도 휴가 저쪽도 휴가이니까 한 달에 한 세 번씩은 쉬어요. 평균적으로. 근데 네팔은 신의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신의 관련된 축제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고구마 날, 개 날, 몸의 날 다 있어요. 모든 곳에 신이 깃들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엄청 많아요. 신기해요. 다음 주에 할로윈 축제 하죠. 네, 다음 주에 할로윈이죠.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할로윈 축제. 네, 미국에서 네.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네. 즐기는 날이죠. 그러니까. 애들 분장해서 좀 보통 귀여운 거나 무서운 거 분장해서 뭐 돌아다니면서 집 그냥. 근데 한국 사람들 좀 이해 안 가는 문화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냥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그냥 노크에서 네. 뭐 취끌취끌하고 그냥 사탕 달라고 해요. 네. 근데 나는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냥 진짜 무슨 반응이 뭐 백일동 막 무슨 아파트 올라가서 바로 일일구 누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 사탕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한국 사람? 친구 들어갈 것 같아. 그러게요. 한국에서 할로윈데이는 그냥 파티만 하잖아요. 네, 파티 술 먹는 날이죠. 이태원이랑 막 홍대에서 난리 난 날이죠. 근데 요새 저 한국 처음 왔을 때보다 네. 지금은 사람들 훨씬 더 많이 뭐 그 참여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진짜 커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어 네. 완전. 약간 미국에서 보내는 거랑은 조금은 달라진 모습이죠. 아 요새 아니 어른을 하는. 할로윈 거의 똑같아요. 미국에서 똑같고 저도 작년에 그 동영상 야외 그 촬영했거든요. 동영상 위에서 그는 되게 사람 엄청 많았고 다 분장하는 다 했고 되게 재밌었어요. 완전 난리였어요. 재밌어. 축제마다 이 나라마다 또 느낌이 각자 정말 다를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축제라도 나라마다 특색이 또 들어 있긴 하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많은 축제를 얘기해 주셨는데. 뭐 나라도 상관없고요. 내가 이제까지 본 축제 중에서 정말 이 축제는 최고였다. 기억에 정말 남는다. 이런 저는 되게 많아요. 어떻게 하나만 고르자면 나 왜 이렇게 할 말이 없어요? 뭐지? 저는 진짜 많아요. 하나만 하자면은 그러니까 홀리라는 축제 있어요. 그게 네. 색깔의 축제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딱 여름 오기 전에 하는 축제인데 그날 살짝 막 대국이랑 비슷한 게 있어요. 그 뭐죠? 물놀이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 얼굴에 막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문질러주고 그다음에 뭐 그날은 그러니까 물 뿌려도 막 상관없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을 환영하는 그런 축제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자별 없이 편견 없이 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거기에 알게 되고. 그래서 저 그 축제를 끝나자마자 또 내 생일이에요. 생일로 맞겠네. 생일을 이렇게 맞이하니까 제 생일도 이제 환영하는 것처럼 느끼니까 네,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아직까지 뭐 항상 제가 많이 즐겼던 축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 물 뿌리고 뭐 이렇게 물감 던져가는 그런 행위라고 그것을 하는 일이 한국에서도. 이 대학에서 열리는 대학 축제에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혹시 맞아. 세 분 대학 축제 그래, 좋아요. 난 그거 좋아요. 몇 년 전에 홍대 막 무슨 대학 축제 하는데 막 네. 술 엄청 많이 먹고 되게 재밌었는데 아 맞다 그 축제 좋았어요. 아 2014년인가? 그런 거 많이 하죠.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뭐 다른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참여해보고요. 아니고 그 축제 뭐 하냐면 네. 딱 들어왔는데 막 포장마차 같은 학생들 하는 포장마차 되게 많았고 네. 그리고 음식도 음식 되게 싸게 팔고 학생들 네. 안 좋은 기억들 있어. 그러니까 신입 때는 그러니까 주점을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신입생들이 다 거기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설거지 하고 막 계란말이 만들고. 아 형도 참여했어요? 나는 신입으로 가서 거기 계란말이 한 100개 만들었어. 와. 참여하는 즐거움이 오, 계란말이 마스터. 그렇죠. 그래서 좀 힘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맞다. 그런 대학 축제도 재밌었어요. 저는 그래도 아무래도 그러니까 서울 한강에서 한 불꽃 축제가 네, 제일 힘들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건 서울 대도시 중간에서 그렇게 규모가 큰 축제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그렇죠. 사실 굉장히 좀 손에 꼽히는 그렇죠. 규모예요. 예, 축제가 예. 제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진행 중인 축제 중에서도 엄청 네. 큰 규모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엄청 마음에 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아무래도 제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했었을 때 제가 그 Color Me Red이라는 축제가 있어요. Color Me 그러니까, Red? 네, Color Me Red이라는 게 그러니까 마라톤인데 굳이 말하면 마라톤인데 그 축제가 아니고 마라톤인데 네. 이게 봉사 그러니까 고부 마라톤이에요. 고부 마라톤. 네, 그러니까 기부 마라톤. 아. 네, 기부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마라톤 타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색깔을 던져요. 아. 그래서 달리는 사람들은 다 다른 색깔이에요. 아. 맞아요. 레인보우처럼. 예, 레인보우처럼 막 그렇게 노란색, 뭐 초록색, 뭐 파란색. 한국에서도 막,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한국에서도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물감을 던지는. 네, 네, 네. 왜 이렇게? 한국에서도 예, 한국에서도 하고 뭐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미국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미국 시작인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로 퍼지고 이제 전 세계에서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내 나라 문화 잘 아는 거죠? 아, 네. 살아봤어요. 나보다 잘 관심 좀 가져요, MC. 왜 그래요? 아, 그거 불꽃, 네. 불꽃 그 축제 있지 않아요? 어디에요? 막 봄에? 봄에? 축제 있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있지 않아요? 그거도 축제 아니에요? 그거를 계속 얘기했어요. 아니 그거 아니 말고 막 꽃 그 피는 거. 벚꽃 축제. 아 벚꽃 그거 네. 축제죠. 벚꽃 축제도 굉장히 크죠. 아 나는 갔어요. 가셨어요? 2013년? 아 벚꽃 축제. 뭐 했어요? 아 안 좋은 추억이네. 아니 그, 축제인데 다들 안 좋은 추억. 아니 나는 옛날에 여자 친구랑 그 다른 더블 데이트 알죠? 네네. 아, 가는데 되게 아우 되게 따뜻한 추억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마음 아프네. 울고 싶어. 데이비 씨에게 마음을 다독일 시간을 좀 줘야겠습니다. 그러면 토크박스 일리아 씨, 수잔 씨 그리고 데이비 씨와 함께 각국의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세 분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은 있으신 분들은 공개시판 그리고 샵 973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로 참여해 주세요. 네, 사실 축제라고 하면 데이브 씨처럼 아픈 기억이 떠오르는 축제도 있고, 뭐, 이렇게 수잔 씨처럼 정말 불꽃놀이 기대하고 갔는데 조금 힘든 기억이 났던 축제도 있기 마련입니다. 뭐, 또 이렇게 좀 눈살이 찌푸려지거나, 아, 이건 좀 아닌데 했던 축제가 있었나요? 뭐, 축제에서 했던 경험 같은 거야? 나는 스페인에서 하는 토마토, 아는 것 같아. 그거 비싼 게 거기도 있어요. 너무 버리는 거 아니야? 토마토?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잖아. 일단 나는 그냥 차라리 그냥 먹지. 요리해서 토마토 먹지. 왜 던져? 왜 던져? 그럼 먹지. 저도 거기 벨기에 갈 때도 그 카니발 있었는데 거기는 아, 무슨 감자인가? 아니에요, 형. 그 귤. 귤을 던지더라고요. 귤. 다 음식을 던지네요. 왜 음식? 그 나라 문화 너무 큰데 문화이기도 하고 되게 많아요. 뭐 딱히 저도 그러니까 딱히 한국에서는 안 좋은 경험이 없었는데 근데 가서 그러니까 기대보다 조금 그러니까 기대치만큼 네, 안 좋은 네. 축제 그런 축제가 몇 개 있었어요. 그건 서울에 가 그러니까 시골에 가서 네. 약간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근데 되게 막 축제 이름 자체도 약간 뭔가 주제가 없는 축제? 그랬어요. 네, 그런 시골에서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가 소규모이고. 네, 소규모. 막 그 지역에서만 자라는 뭐 이런 고추 축제. 아, 네. 맞아요. 그런 축제들이 한국에서는 진짜 많아요. 뭐 고추 맞아요. 축제, 그렇죠. 뭐 무슨 많죠. 김치 축제. 되게 많아요. 근데 가서, 딱히 가서 안 재미, 그러니까 재미 없을 수도 있어요. 굳이 딱 축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김치 축제 아마 없을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네. 김치 축제에 가서 다 김치 얘기만 하니까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한 가지 주제에 네, 한 가지 딱 이렇게 집중하니까요. 근데 사실 한국에는 먹는 거 관련한 축제가 좀 많긴 하거든요. 네, 나는 좋아. 나 먹는 거 그러니까 데이브 씨 좋아하는데 유리안 씨는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별로 안 좋아해. 네. 저는 문화와 관련된 축제를 좋아해요. 문화 축제 네, 약간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축제. 그냥 데이브 씨처럼 그냥 간단히 먹고 그런 축제 말고요. 바보 같아 오늘에 먹는 뚱댕이. 뭐 이런 곳에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사실 그 나라의 시민 의식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세계 여러 나라 축제를 많이 가보신 것 같은데. 뭐 이 나라에서는 뭐 어떤 게 좋았다 이런 점이 또 있었을까요? 뭐 다른 나라 가서 안 좋았다라는 우리나라든 뭐 한국이든 다른 나라든 네. 좋은 점보다 안 좋은 점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있을까요? 경우는 네. 축제가 그러니까 대규모 축제를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끝나고 사람들이 나갈 때 쓰레기를 그냥 버려요. 그거는 되게 많은 경우 네.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항상 보기가 아쉬워요. 한 곳에 모아놓는 경우도 없고요. 거의 약간 요즘은 조금 이렇게 시민의식이 개선되고 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아직은 막 그 축제장이 막 그렇게 막 쓰레기가 모여 있고 막 그런 거는 뭐 러시아뿐만 아니라 거의 전체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네팔도 뭐 만찬까지고 그러니까 큰 대모로 하는 축제들이면은 아, 그렇게 자기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뭐 끝났으니까 네, 끝났으니까 그냥 뭐 자기 길 가면 되니까 뭐 청소하시는 분들이 여기 있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그렇구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미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축제요? 아니요, 각자 이렇게 버린 쓰레기 본인이 갖고 있던 쓰레기는 들고 가는 그거 불법이라서 사람들 잘 안 버려요 미국. 미국 아. 길거리 좀 깨끗하지 않아요? 미국은 깨끗해요. 네, 깨끗해요. 미국 깨끗해요. 미국은 깨끗한 편이에요. 네. 자기가 버린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가는 그렇죠. 나는 미국에서 그냥 그렇게 자랐어요. 저도 길거리에서 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맞았어요. 저 아빠한테. 맞아, 미국의 국민의 의식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집 가서 집에서 이제 쓰레기를 버려야지 네. 그냥 길가에서는 잘 안 버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렇게 축제 하면은 음악 공연 축제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데는 팬들이 많이 모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너무 많으니까 안전에 조금 신경을 못 쓰는 경우도 많고 네. 좀 그렇죠. 사고도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은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생각해본 적 있죠. 그러니까 그런 축제,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도 그런 그러니까 뭐 공용 밴드가 네. 뭐 락 페스티벌이나 뭐 이런 공연 문화 축제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가끔씩이나 사고 같은 게 일어나긴 해요.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좁은 공간에서는 모이다 네. 보니까 그거는 사고 위험성이 정말 커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네. 없을 것 그럴 수밖에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안전을 강화시키더라도 네. 정말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람 많으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나만의 팁이 있다. 한마디씩만 부탁드릴게요. 많이 먹어요. 데이브 씨 역시 많이 먹습니다. 많이 배워요. 일리아 씨 많이 배우고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 되지 않고 배려심을 갖고 좀 재밌게 지면 좀. 배려심을 갖고 즐기는 축제를 하자. 수자인 씨였습니다. 오늘 세 분의 말씀 아주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가을 축제에 대해서 일리아 씨, 수자인 씨, 데이브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이각경이었습니다.